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또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찬보 작사, 리동준 작곡인 가요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주제 48, 1959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민군 용사들의 졸속 같은 신념과 확고한 교리를 노래한 전투적인 행진 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조국의 융성 번영도, 인민군대의 강화 발전도,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삶과 행복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융도하시는 조선노동당이 있음을 하여 마련된 것임을 긍지 높이 노래하면서 우리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4분의 2박자의 씨내림 대조인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의 숭고한 사상감정은 박력있고 확신이 넘친 행진곡적 손율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옥세고 전투적이며 허서성이 강한 손율은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인민군 용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힘있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순서로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지성 작사, 우종희 작곡인 이 가요는 주제 104,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항일혁명 선열들처럼 최후 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려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도의 행군길, 강성국가 건설의 진군길을 옥색에 걸어갈 천만 군민의 옥족불변의 신념을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흉명은 곧 신념이며 흉명적 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흉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생을 아름답고 빛나게 장식할 수 있다는 사상을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경야는 온수님께서 찾으셨던 마두산 흉명 전적지의 구호문헌이 지금도 우리 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죽어도 흉명신념 버리지 말라. 불어치는 찬바람을 맞받아 헤치시며 마두산을 찾으신 그날 경야는 온수님께서는 구호문헌을 보시며 흉명적 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흉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버리지 않는 흉명 신념. 바로 여기에 흉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흉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높은 사상정신 세계가 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죽어도 흉명신념 버리지 않는 흉명가의 산모범을 보여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의 졸졸한 당부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 온 흉명 선열들처럼 경야는 온수님 따라 주체 흉명의 한길, 백도의 행군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것입니다. 순수부도 흉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대가 인생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눈 속에 묻힌 대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처럼 키워준 품다 뜨는 양심도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부서져 가루돼도 흰 빛을 잃지 않는 백옥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